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라고 말을 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안에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별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셨는데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부터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인간이 보기에 나쁜 것이 악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볼 때 죄인된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고 용납되는 하나님이면 좋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판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가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죄인됨의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꼭 반복해서 했던 어구를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강조 드렸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이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이죠.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판단하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바로 누가 판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역전되는 행위이죠. 제가 이 선악, 이 악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몇 가지 구절들을 순차적으로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죄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악하다는 말이 선악, 악하다는 말이 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의 가치 판단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판단해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만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먹으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된 우리들의 그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이죠. 어느 정도 사단이 유혹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 말의 근거가 뭐냐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내가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그 악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로 이제 서게 된 것이죠. 이게 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그 다음에 그 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나오는 사람의 죄악, 그리고 또 항상 악할 뿐임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져다 주는 그 열매를 먹은 존재들이 그 악함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시대 때 그 땅에 악함이 가득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악함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때 악함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 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갖게 되고 모든 나쁜 것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다 멸시하고 그들 처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그 안에서 악함이 마음껏 자행되고 마음껏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리고 8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나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채우고 또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악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같이 판단에 기준되지 못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악함의 단어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악하며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의 열매들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근본적인 그 죄의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결정체의 모습이 바로 소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모습은요, 다른 죄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소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의 동성애가 자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죠. 왜요? 내가 보기에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용납 가능한 것이죠. 왜요? 나쁘지 않은 것이죠.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면 그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그 모든 것은 용납 가능할 만한 것이고 그게 왜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요. 창세기에 이러한 악함의 모습들이 역전되어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서두에서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를 자행하는 자로 서 있는 반면에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대조적인 자로 오늘 창세기 39장, 40장, 41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맨 마지막 절에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큰 악,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악을 얘기할 때 그 악, 그 라가 여기 쓰인 것이죠. 요셉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악한 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의 원천적인 이유도 그의 고백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악은 누가 보기에 악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 이것은 악한 짓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에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행하리이까?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인 것이죠. 요셉은 악과 선의 구별을 인간이 아닌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아담이 무너뜨린 그 죄인됨의 모습을 역행하는 자로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그가 아담의 죄인됨의 모습을 파괴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0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40장의 내용도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이 둘 다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단순히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그런 독살이 많이 자행되다 보니까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 그 음식을 맡는 자로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죠. 들어와서 그들이 어느 날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이해가 안 되는 꿈인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으로 말하면 그들이 근심하면서 앉아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이들에게 나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 해결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꿈을 듣고 난 후에 요셉은 그들의 꿈의 좋음과 그들의 꿈의 나쁨을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고 있는 그 해결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그 근거도 사람의 주관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그러한 확률로 말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여러분 39장 40장을 읽으면서 철저히 이것을 보셔야 돼요. 철저히 아담과는 반대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도 이상했던 것이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박수와 그들 모든 무당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근거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과거의 39장에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나와서 간청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왕처럼 해석 안 되는 꿈을 해석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요셉을 데려오라라고 해서 요셉과 왕이 만나는 장면이 4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바로가 칭찬하는 것이죠. 왕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인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면서 칭찬을 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항상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도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또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16절에 대답하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대답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것은 응수하다, 맞서다 또는 대항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대답한 게 아니고요. 왕이여 그것은 틀렸습니다. 왕이여 그 말은 틀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의 정확한 이 상황의 정확한 그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왕을 향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대답하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지금 죄인됨의 신분으로서 왕에게 나와서 왕의 칭찬을 거부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저도 찾아보면서 참 이게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의 꿈에서 나타나는 이 꿈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도 선과 악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1장 3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여기 보니까 흉하다, 흉하도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라라는 얘기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한 그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라, 나쁘다, 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41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여기서 충실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요. 이게 선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옳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요셉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는 그 좋고 나쁨에 대한 그 해석을, 그 기준을 누구로 말미암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의 꿈의 옳고 그름을, 바로의 꿈의 좋고 나쁨을 그가 그 개인적으로, 그의 가치관으로, 그의 생각으로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판별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9장부터 41장에 드러나는 주제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아담과는 대조적인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아담과는 상반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 주제를 나눠왔었죠. 요셉이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근거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이 그 인물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이라고요. 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드러난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 요셉의 스토리는요, 37장, 38장은 다말의 스토리잖아요. 37장, 39장, 40장, 41장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장별로 구분해보면요, 37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악함을 고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악함을 고하고 지적하자 형들이 그 마음에 분개해서 요셉을 어떻게 아주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모함해서 그리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잘 이 원칙을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항상 그것을 분별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39장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깨닫게 해주는 고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오히려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자로 서 있지만 그는 항상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40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난해한 꿈들을 해석해 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좋음과 나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주게 될 때 창세기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좋은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풀려날 건데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항상 이러더라.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좋은 것을 구하고 그 선과 악을 판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로 위치해 있는데 항상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항상 잊혀지는 자로, 감옥에 갇히는 자로, 노예로 팔려가는 자로, 죽음에 직면하는 자로, 모함을 받는 자로,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요셉의 어려움, 이러한 요셉의 고통,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이었다고 설명드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었다고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까지도 형통한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형통의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야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왜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가치를 두는 자들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7,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뚫고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 그 고통을 갖는 이유, 그 1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돼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교통의 그 고통과 어려움의 결론이 마지막 절에 있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괴로움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를 단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련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짜라프란 말인데 이것은 그냥 단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속을 녹이고 빚어서 재련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뭘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냐면요, 그에게서 불순물을 쫙 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가치의 기준들, 자기의 그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들 쫙 뽑아내는 거죠. 쫙 뽑아내서 그를 마치 금을 단련하고 재련하듯이 정금을 얻기 위해서 그 요셉을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 바로 요셉의 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정금같이 하나님께 빚어져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이 고난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나서 우리의 고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볼 때는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고 또 단련을 받고 또 재단을 받아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겪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서 해하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이게 라라고요. 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하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토브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단어가 여기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가 과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그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있던 모든 악함이 악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모든 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을 보게 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악의 구별을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악함의 시간에 있을 때, 내가 그 감옥에 있고 그 노예의 신분에 있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모함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던 그 악한 시즌에 있을 때 나는 그게 악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라인으로 보니까 그것은 악이 아니라 그것이 선이었네요. 비록 지금은 악함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선악의 판단을 요셉은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한 대주제 중에 하나인 자기 부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지금은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요, 그것은 선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내려놓음이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잘 믿었지만 그가 어느 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보다가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영생을 본 거예요, 이 친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러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알게 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그가 깨달은 복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왜곡되어 있는 해석이고 진짜 의미는 영생입니다. 진짜 의미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서 그가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는 그때 당시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였지만 그 기독교를 함부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규 안에서 막아놓고 있었어요. 왜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르게 증거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은 그 영국 국교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는 실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왜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감옥의 인생이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시 역전시켜내실 것이고 내가 추록하게 될 것이고 다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과 하나님의 영상과 이 땅의 시간들을 다 책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탈고를 하고 그것을 밖에 세상에 그 출간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추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추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뭘까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전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존 번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래고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의 발목을 붙들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매일 괴로움에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은요,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정금의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리 대신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선악을 판별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을 그가 감당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요셉이 치리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대장정을 진행하기 위한 그 과정을, 그 일들을 진행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고통과 내게 주어지는 아픔과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이것이 연단임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